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에게도 0-8로 대패하면서 조별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내일 일본과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에 대한 관심과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이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여자 쇼트트랙 500m 등 한국 선수들의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500m에서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선수가 첫 금메달을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재 스노보더로 불리는 미국 대표팀의 한인 클로이 김양이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면서 올림픽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내일 결선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였던 펜스 부통령의 비외교적인 자세에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북한의 실상을 고려할 때 당당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귀환한 고위 대표단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북한 방문단에 대한 남한의 배려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현한다는 표현을 쓰는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귀환한 북한 예술단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저소득 국민을 위한 복지 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운영 방법도 크게 바뀌고 렌트 보조, 메디케이드 예산 크게 축소됐습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 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됐습니다. 중소 한인 업체들은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토요일 타운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4번 주차장 건물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4, 5층 88개 주차 공간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약간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로 내일도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평창 올림픽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팀은 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입니다. 스웨덴에게 져서 조별 탈락했는데요. 뭐 아쉽다라는 표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전력차가 워낙에 많이 났습니다. 단일팀 이제 내일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 하필이면 일본입니다. 스웨덴과 2차전에서 아쉽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8-0으로 져 스위스 8-0, 스웨덴 8-0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스웨덴과 2차전의 남북 단일 선수 중에는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훈련을 마치고 장외 응원전에 동참했지만 끝내 무득점에 그치자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만날 숙명의 라이벌 일본. 한국을 8-0으로 이겼던 스위스에 두 골 차로 지기는 했지만 멋진 골을 기록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전이죠. 왜 남은 조별경기는 하필이면 한일전일까요? 첫 골을 과연 기록할 수 있을지, 올림픽 사상 첫 골, 그리고 더 나아가 첫 승, 과연 가능할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응원을 위해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으로 떠오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 강릉, 평창의 추위를 녹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리아팀 응원을 위해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와 연인, 외국인 관람객 등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 우리 단일팀이 올림픽 경기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딸하고 같이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대열에는 어린이들도 합류했습니다. 오늘 빨리 통일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관람객 모두의 바람은 화합과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응원객들이 몰렸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응원을 위해 북한 응원단도 어김없이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람객들의 환영 속에 경기장을 찾은 북한 응원단은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응원 보여주실 건가요? 산타보좌를 쓰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응원단의 응원은 남북 단일팀 선수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실력 차이에도 최선을 다하는 단일팀을 격려하는 구호와 응원의 소리. 하나된 코리아, 코리아 단일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뜨거운 함성과 열기가 강릉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임효준에 이어 오늘은 최민정 선수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5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 500m는 1998년 전희경과 2014년 박승희가 동메달을 따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최민정은 스타트가 중요한 500m 경기를 위해 근력을 높이고 체중을 늘릴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금메달을 따내며 500m에서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민정이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 4관왕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500m 경기는 LA 시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준준결승을 시작해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치러집니다. 최민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들과 같은 조에 편성돼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로 꼽히는 캐나다의 킴부탱, 이탈리아의 폰타나, 영국의 크리스티 등이 모두 결승에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도 1000m 예선과 5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해 1500m 금빛 질주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끄는 선수가 있죠. 바로 클로이 킴입니다. 천재 스노보더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 올림픽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습니다. 올해 17살입니다. 남가주 출신입니다. 클로이 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예선 1위로 결선 무대에 진출해서 큰 실수가 없는 한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클로이 킴은 역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세계 최강자다웠습니다. 점프의 높이는 물론 회전의 완성도까지 완벽했습니다. 클로이 킴은 자신의 특기인 180도 회전 연기를 하지 않고도 2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90점을 돌파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살 나이로 세계 랭킹 1위. 클로이 킴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Feels really good. I think my goal here at the Olympics is to learn every run I do and so far so good. 클로이 킴은 실력만큼이나 인기도 최고였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클로이 킴에게 한미양국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Chloe Kim, fighting! Awesome, right? She did so well. I mean, I can't imagine how much she can top what she did already.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잘하는 것 같고요. 높이도 남다르고 현란하고 되게 많이 회전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쾌조의 시작을 선보인 클로이 김. 예선전을 통해 예열을 마친 클로이 킴은 내일 결선 무대에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서병리규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 언론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부통령이 현장 외교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혹평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외도를 의도를 고려할 때 당연한 태도였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남북 단일팀 입장 때 자리에 앉은 채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펜스 미 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과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CNN은 이런 그의 태도를 외교적 해법에 실기한 것이라고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의 물꼬를 들 수 있고 강대국의 위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북측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회피하며 오히려 대립각을 세운 점도 언급했습니다. In fact, the vice president skipped a dinner that was scheduled earlier in the evening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ion and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He had Fred Warmbier, the father of Otto Warmbier, the student from the University of Virginia who died 6 days after being released from North Korean custody. They were meeting with North Korean defectors. 하지만 정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김여정이 올림픽 외교의 승자라고 평가한 CNN 등 우호적 입장의 언론들을 북한의 속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북한의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올림픽에 독재자가 등장하자 최면에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a key point missing from their coverage, the fact that her family hold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감옥 국가인 북한이 서방 언론 덕에 놀라운 이미지 변신 효과를 거뒀다고 비꼬아 우호적인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북한 고위급과 예술단, 응원단 방문으로 경기 외적인 부분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외 소식은 미주 한국일보 한국지사의 김광덕 뉴스본부장이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이른 시일 내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회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네야 할 장애물들이 다섯 가지쯤 됩니다. 첫째, 북미 대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공감 없이 남북 정상이 만나 중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핵폐기 대신에 추가적 핵개발을 하지 않는 핵동결 카드로 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핵폐기가 북핵 문제 해결에 종착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핵동결 등이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도 사라질 뿐 아니라 해빙무드를 타던 남북관계도 냉각국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번째, 한국과 미국 당국이 평창올림픽으로 연기했던 연합군사훈련을 4월 이후 재개한다면 북한이 시비를 걸면서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 내부의 찬반 여론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장애물들을 잘 넘길 경우 정상회담은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6월 15일과 8월 15일 광복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10월 4일 사이에 개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응모 및 당첨은 구매와 상관없으며 경품 행사는 서부시간 기준 2018년 2월 1일 새벽 0시에 시작 2018년 2월 18일 밤 11시 59분 종료됩니다. 응모 자격은 미50개조와 DC의 18세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법적으로 금지된 곳에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참여 및 공식 규정은 goldenckj.com을 방문하시고 2차 참여 방법, 당첨 확률, 경품 및 세부사항은 공식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향입니다. 랭커신 블루버드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인디안 힐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터행가 에비뉴 구간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라보나 블루버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노갈레스 스트릿 구간에서는 뺑소니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노스 방향입니다. 웨스트 선셋 블루버드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2차선 쪽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브로드웨이 구간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가 스트릿 구간에서 오늘 605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노스 방향입니다. 7가 스트릿 구간에서 오늘 110번 노스와 교차되는 지점도 8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오늘도 정체 구간 많은 모습입니다. 힐 스트릿 구간 5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게이지 에비뉴까지 5마일에서 24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페어팩스 에비뉴에서 피코 블루버드 구간 6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 7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즈힐스 로드 구간에서 5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도 11마일에서 2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드솔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80대 할머니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손녀가 올려놨는데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KBS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도심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쯤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 85살 한인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기고 양쪽 눈이 붓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의자를 제보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It just came out of nowhere. And there was no instigation,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fore, no relation to her whatsoever. She had never seen him before. 경찰은 용의자가 금품을 노리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묻지마 폭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조깅을 하며 달려가던 여성이 한인 할머니를 갑자기 밀쳐 쓰러뜨리고 또 한 한인 남성은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동기도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짐작할 수 없는 묻지마 폭행이 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세븐일레븐에 이어 북가주 77개 업체 급습까지 연방이민세관국 ICE의 불체자 고용 단속 바람이 거셉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한인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갖춰야 할 고용자격 확인서 I-9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연방주택개발국 예산도 14% 삭감돼 레이건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폭의 삭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예산도 10억 달러 가까이 삭감해 25만여 명의 저소득 주민들의 렌트 보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액을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 삭감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액수도 제한하는 새 규제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국제공항 4번 주차장 건물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4, 5층 88개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LAX 측은 하지만 4번 주차장과 연결되는 3번 주차장을 통해 우회하면 여전히 4, 5층의 수백여 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이번 여름까지 계속됩니다. 그 밖에 단신종합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호프 직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류 박람회인 매직쇼를 방문해 고객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박성진 부행장과 엔최, 브라이언 김 부행장 등 비즈니스 뱅킹 담당 직원들은 매직쇼의 부스를 마련한 한인 업체들을 찾았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855 노스 벌몬트 에비뉴에 있는 LACC 스튜던트 유니온에서 제2회 API 정부기관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이 행사에는 FBI, ICE, IRS 등 30여 곳의 정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3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로즈미드의 1409 월럿그로브 에비뉴에 있는 웨스트대학에서 40여 곳의 중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제2회 잡차이나 USA 이중언어 취업박람회가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은 www.hiringfair.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인운운영 대형 여성 의류 판매 체인인 파파야를 소유한 코너스톤 어페럴이 연방 파산법원에서 구조조정안을 최종 승인받아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파산 신청을 한 코너스톤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조조정에 대한 파산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구조조정안 승인을 놓고 한인 의류 업체들이 중심이 된 채권단의 찬반 투표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채권자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구조조정 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코너스톤 측은 밝혔습니다. 코너스톤은 법원에서 명령한 구조조정에 의해 앞으로 5년 동안 1,150만 달러의 밀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한인 사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 티켓 가격이 오늘부터 연간 패스는 18%, 일일 티켓은 9%가량 인상됩니다. 디즈니랜드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중 한 곳만을 이용할 수 있는 성인 일일 티켓은 수요가 적은 날에는 97달러로 갔지만 수요가 보통일 때는 현재 110달러에서 117달러, 수요가 많을 때는 현행 124달러에서 135달러로 오릅니다. 반면 수요가 적은 날 두 곳의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일일 티켓은 157달러에서 147달러 로 떨어집니다. 가장 싼 연간 패스는 619달러에서 729달러로 오릅니다. 남가주 주민에게만 판매되는 패스는 전처럼 369달러지만 주말과 대부분의 여름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신 종합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주 전 지역의 한국일보 지사망을 통해 생생한 현지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뉴욕 연결합니다. 한국일보 뉴욕 지사의 김소영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을 1억 달러에 팔라는 매각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6일 이사회에서 최근 한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미국인이 아닌 외국의 한 투자자가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1억 달러에 매입하고 싶어 한다면서 매각 의사를 묻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을 해온 업체는 HPNY라는 이름의 투자회사로 지난 1월 28일 김 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매각 제안서에는 제시된 1억 달러가 괜찮은지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내용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가격은 현재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대략 2배가량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지하게 협상을 해볼 만한 매각 제안이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킨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킨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킨 LM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내내 강경한 대북 메시지, 그리고 많은 친근감 주지 못하고 딱딱하다라는 이미지 주고 떠났죠. 그리고 또 천혜의 기회였던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아니면 미국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찬반 논란에도 있는 펜스 부통령입니다. 미국에 왔는데요. 와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 최대의 압박 전략과 관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척을 도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 해법에도 지지와 공감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미국에 돌아와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의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북미 대화의 출발점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북미 대화의 시작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n they're ready to engage with us in a sincere way, a meaningful way. 북한은 테이블에 뭘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제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We're going to need to have some discussions that precede any form of negoti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are in fact ready to engage in something that's meaningful. 앞서 틸러슨 장관은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처음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돌아온 펜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매일 의견을 주고받은 데 이어 북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재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펜스 에브리데이. 하루에 사과 3개나 토마토 2개 정도를 먹으면 폐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손상을 정상 상태로 고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스 호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성인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폐기능을 측정했습니다. 연구팀은 10년 후 다시 폐활량 등 폐기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라도 사과와 토마토를 많이 먹은 경우 10년 동안 폐기능의 자연적인 노화가 느리게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폐활량이 80ml만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사과와 토마토에 들어있는 폐에 좋은 식물성 화학물질이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며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피하려면 이런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으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연구팀의 바네사 가르시아 라르센 박사는 담배를 끊은 사람이 사과나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폐 손상을 복구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전혀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라도 이런 과일을 섭취하면 폐의 자연적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폐기능은 심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며 폐기능의 쇠퇴 속도는 30세부터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 섭취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커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코리아 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아따, 닭칼국수 국물이 진넘게 끝내주네. 뭔놈의 칼국수에 닭 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들어갔다냐. 아, 역시 올림픽 칼국수는 다르지라. 호박죽 팥칼국수도 억수로 맛있어. 워메 뭔놈의 국수집이 양념게장도 요렇게럼 싱싱하고 맛있다냐. 아따, 그뿐이요.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녹두죽도 기가 막히단께요. 역시 40년 전통 올림픽 칼국수는 달라브러. 올림픽과 놀튼 323-931-0007 323-931-0007번 올림픽 칼국수.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가 함께하는 2018년 텍스 세미나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개인과 비즈니스 소득세법, 부동산세법과 각종 공제 혜택에 관해 상담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텍스 세미나는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세금 혜택과 더불어 고객의 구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연금 플랜. 재정상담가 그레이스강 협찬입니다. 탐나는 피부, 탐스러운 몸매. LA 탐클리닉이 사랑받는 비결 뭘까요? 탐클리닉에서 당신만의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투나는 꿀피부 여신되기, 포기했던 기미자티를 깨끗하게 탐클리닉. 브이라인 되고 싶을 때 탐클리닉. 살과 지방을 빼주는 과학적인 신개념 다이어트 탐클리닉. 스타들도 탐내는 탐클리닉. 남몰래 예뻐지는 탐클리닉. 213-384-3435 384-3435.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주 공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난주 급락세를 딛고 반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10.37포인트 상승한 24,601.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9% 오른 2,6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 높은 6,981.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에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14일 공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기다리며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재판에 남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KBS입니다.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혐의 입증의 전제 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는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선 재판 방청권을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보다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1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2월 12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LA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남가주일은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약간 흐린 가운데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슬비 올 확률도 20% 보이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와 함께 LA지역의 낮 기온 60도 중반대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수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중반대로 조금 오르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도 당분간 쌀쌀한 겨울 날씨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구름 깁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6도, 볼뱅크 64도, 플래튼 66도, 토렌스 63도, 리버사이드 66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늘 밤 최저 44도, 내일 낮 최고 62도, 라스베가스 44도, 60도, 시애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밤 최저 30도, 내일 낮 최고 48도입니다. 포틀랜드 내일 맑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29도, 내일 낮 최고 51도, 뉴욕 내일 맑겠고 26도, 39도입니다. 시카고 내일 흐리겠습니다. 12도, 31도, 하와이 호놀룰루 내일 대체로 천둥번개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70도,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장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보험을 알고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대답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DK건강보험의 데이빗 강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K건강보험의 데이빗 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2017년도에 그 벌으신 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 세금 보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이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셔야만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우리 흔히 파트 A라고 하죠. 무료로 병원에 입원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오바마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인컴 텍스 보고하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보험 요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금 보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담당 에이전트하고 상담을 하셔서 요 정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의 텍스 보고를 한 기록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셔서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이 버신 인컴에 대한 조정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IR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